예, 우리 옆에 분, 제가 자꾸 이런 거 시켜서 죄송합니다. 대답은 안 들으셔도 좋습니다. 대답은 안 들으셔도 좋은데 질문 한번 하시죠. 옆에 분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나셨습니까? 예,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나 또는 집회나 또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우리가 사실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많이 쓰기는 쓰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서로 질문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집회 때나 아니면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예수님을 만나셨냐라고 자꾸 질문하는데 그럼 어떻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죠. 그죠? 한데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도 성경에 분명히 적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승천하신 주님을 이 땅에서 만나는 것이 이게 가능할까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서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만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쉽게 이 말을 많이 합니다만 이 말이 진짜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케이스가 성경에 몇몇 군데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울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오는 성경의 장면은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굉장히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흰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데 이 요한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도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저 지금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막 눈이 부셔서 눈이 멀 정도가 되어졌고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그죠? 그 장면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라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뭔가 신비한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종교적 체험을 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또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막 방언이 터져 나왔다든지 아니면 막 뒤로 넘어졌다든지 뭐 진동이 일어났다든지 뭘 봤다든지 무슨 음성을 들었다든지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죠? 근데 정말 여러분 그 의미로 예수님을 만났냐라고 우리가 사용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을 만났느냐고 물어보는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 즉, 복음에 대하여 듣고 그 복음을 내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였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라는 말은 여러분 뭔가 이렇게 뭐 신비한 걸 체험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거듭났느냐, 회심했느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반응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만났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5주 동안에 튤립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자, 그게 내용이 우리 전사님 지난 시간에 교리라는 말로 설명을 해줬는데 뭐 교리라고 부르던 저는 뭐 다섯 가지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 이렇게 말해서 진리라고 부르던 그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그게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 자,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의 속죄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은혜를 부어주신 사건, 그것이 우리가 다루었던 튤립의 내용이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믿게 되어지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말은 뭔가 뭐 이상한 체험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들었느냐? 아니, 이 복음에 대해서 회심했느냐? 이 말입니다. 회심이라는 말은 이 세 가지의 회심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보통 복음을 듣고 세 가지의 반응으로 회심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지적인 회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깨달아지는, 지적으로 깨달아지는 회심이 일어난, 지적 회심이 먼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면 우리 안에 아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죄를 미워하는 감정적 회심이 일어납니다. 컨버전이라죠, 회심. 우리 학생들, 그죠? 감정적 회심이 일어납니다. 근데 감정적이라는 게 뭐 이렇게 느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가 친해질 수 없는 마음, 죄가 미워지고 죄된 내 모습이 슬퍼지는, 회개하는 마음, 이게 일어나는 거죠. 그죠? 이게 회심의 감정적 회심입니다. 이 지적 회심, 감정적 회심 두 가지가 일어나면 그 다음엔 의지적인 회심이 일어납니다. 아,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그죠?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보통 회심이라고 말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말하고, 또는 조금 더, 좀 실질적인 영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그 말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했던 튤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죠? 회심이 일어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이제 분명해지셨죠? 이제 옆에 분을 다시 보십니다. 이제 대답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 대답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냐는 이 표현에 대해서 지금 오해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종교적 체험이나 신비적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을 받아들였냐, 회심했느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종교적 체험은 뭐 손이 떨렸다든지, 뭐 이상한 말이 나왔다든지, 뭘 들었다든지, 뭘 봤다든지, 아 그러면 뭔가 확실할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회심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떻게 표시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죠?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몇 주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5주 동안에 복음에 대해서 들으셨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어떤 증거가 나타나느냐 하는 예수님을 만난 증거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몇 주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다면,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회심이 일어났다면 우리 안에 뭔가 증거가 생겨납니다. 변화가 생겨납니다. 변화. 그렇죠? 뭐가 변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5주 전에 그 다섯 가지의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전과 지금과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그 변화들을 여러분 찾아내시고 여러분 삶 속에 정말 놀라운 예수님을 만난 증거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이게 뭐 2000년 전에 뭐 돌아가신 예수님을 뭐 이렇게 막연한 게 아닙니다. 신앙을. 절대로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너무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그죠? 막연한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하신 그 사건, 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결정했고, 움직여졌다면, 믿어졌다면, 이제 여러분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 그게 예수님을 만난 증거들이죠. 그죠? 그 증거들 오늘 많이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증거가 나타나느냐, 변화가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아마 우리 예담교회에서 한두 번 이상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그런 본문입니다. 소위 말해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 또는 사마리아 여인 또는 우물가의 여인,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이 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시면요. 4장 3절. 여러분 주보에는 없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땅에 계셨다. 유대라고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 근처를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데는 한참 이스라엘 이렇게 길게 생겼는데요. 한참 위쪽에 있는 이 갈릴리, 원래 여기서부터 오셨죠. 가버나움 쪽에서 출발하셨으니까 그 원래 살던 그 동네로 돌아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오셨다가 다시 돌아가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길게 생겼는데요. 가는 길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마리아라는 중간에 있는 땅을 가로질러 가는 것. 이게 제일 빠르겠죠. 이게 지름길입니다. 아니면 사마리아를 조금 비껴서 안 거치고 돌아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두 종류의 길로 위아래를 다닐 때 예루살렘과 그 위쪽을 다닐 때 유대인들이 다녔습니다. 자,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왜 짧은 길을 놔두고 이렇게 돌아가는 일이 생겼느냐 하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나머지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걸 뭐 설명하려면 우리가 역사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뭐 아수르까지 가고 바벨론까지 가야 되는데 뭐 나중에 그 부분은 또 여러분 설명해 드리고요. 뭐 예수님 시대까지 그 앙금이 계속되어져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아주 원수같이 지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볼 때는 성경에 개처럼 여겼다 이렇게 개처럼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할 정도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 주로 이제 혼혈인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돌아가기 위해서 그죠? 올라갈 때는 이렇게 먼 길을 돌아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시간이 없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남들이 잘 가지 않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빠른 길로 가시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 빠른 길로 가는 그 길 안에 마을 이름이 수가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의 입구에서 오늘 이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마을까지 이제 예수님이 갔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마을 입구에 우물이 있었는데요. 보통 우물을 왜 마을 입구에다가 밖에다 두는가 하면 동물들도 먹일 수 있고 사람들도 나와서 기를 수 있도록 마을 입구에 우물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잠깐 기다리시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한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6시는 우리 시간 6시가 아닙니다. 유대 시간 6시는 한참 더운 땡볕이 쨍쨍 내리칠 때를 말합니다. 그렇죠? 한참 더울 때에 한 여인이 물을 길기 위해서 우물가에 나온 것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신 것,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신 것도 이 뻘쭘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죠? 많이 안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에게 뭘 요청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많은 일이 아닙니다. 모르는 여자에게.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사마리아 여인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좀 뜬금없이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이 목이 마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랬더니요. 이제 이 여자가 더 재밌는 것은 당돌한 말을 이제 예수님에게 반문합니다. 9절인데 오늘 본문에 안 나왔죠. 9절인데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렇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도 않았고요. 사마리아 사람과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고요. 또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그런 물을 달라고 합니까? 우리는 서로 상종하지 않아야 될 남자고 여자고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인 아닙니까? 라고 당돌하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웬만해서는 말로 안 지십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더 세게 나가십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예수님은 늘 이렇게 복잡한 말씀을 하세요. 그죠? 헷갈리게. 지금 본인이 분명히 물 달라 해놓고 나중에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만약에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 물에 대한 깊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까는 우리 목이 말라서 육신이 마시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 이제는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우리 인생의 갈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는 갈증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뭘 늘 부족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뭘 요구하고 뭘 원하는 것이 생기게 되죠. 그 갈증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제 자기 조상들 이야기하고 뭐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뭐죠? 카운트 펀치를 날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남편을 가서 데려와라. 자, 이게 왜 카운트 펀치인가 하냐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모든 유대인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서로 만나기 싫어서 그 사람들을 피해 땡볕에 물을 길러온 여자. 이 왕따들한테도 왕따 당하는 여자입니다. 그죠? 이 여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도 여러분들이라도 대충 짐작해서 아, 이 여자 뭐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찍어볼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여자분들은요, 이 특징이 뭔가 하면 뭐든지 같이 하시잖아요. 함께. 심지어는 화장실을 함께 가시잖아요. 남자들이 잘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우리는 제가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화장실 갑시다. 웃기는 거 이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되거든요. 여자들은 자기는 안 마려워. 자기는 안 마려운데 화장실 갑시다. 그러면 그래? 그리고 같이 가야 돼. 왜 그런지 아직도 저는 모르겠어요. 가서 거울만 보고 있다 나오시는 분도 계시다는데 난 왜 그런지 몰라. 근데 여자들은 같이 다니잖아. 그렇죠? 여러분, 이게 화장실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특별히 옛날 우리 어른들 우물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빨래하러 가실 때, 예전 어렸을 때도요, 집 앞에 이렇게 우물이 있었는데 아줌마들 빨래하시려면요, 다 각자 알아서 자기 빨래하면서 몰려서 갑니다. 몰려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두들겨 패면서 남편 욕하고 막 아들 욕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이 여자들의 습성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여자가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왔다.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왕따 당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속에서도 그들에게조차도 왕따 당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문제가 있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이 찍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요, 이 여자가 머뭇머뭇거리면서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지금 같이 사는 남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네가 다섯 명이나 남자가 있었지만 지금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요즘은 여자분들이 남자를 다섯 명, 이게 굉장히 능력 있는 여자로 취급받죠. 그죠? 굉장히 대단한 여자로 취급받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편이 바뀌어야 되는 갈증이 있는 여인이었다. 뭔가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편을 계속 바꿔보지만 해결이 안 되어지고 있는 문제가 이 여인에게 뭔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와라 했더니 그 남편이 자기에게 없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니까요. 여러분, 이제 상황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목사가 어느 마을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잘 안 가는 마을에 갔습니다. 그 마을에 갔다가 우연히 문제가 있는 한 아줌마를 만났습니다. 그죠? 그 문제가 뭔지도 발견했습니다. 문제가 보니까 가정 문제예요. 남편 문제. 자, 굉장히 이 프라이버시한 문제지만 그것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죠. 해결해 줘야죠. 그죠? 우리 같으면 뭐 부부 세미나에 오시라든지 뭐 아니면 뭐 행복한 가정 세미나 뭐 이런 걸 뭐 앉혀놓고 혼자 한다든지 아니면 뭐 남자의 성격은 이렇고 여자의 성격은 이렇고 뭐 성격 테스트를 한다든지 뭔가를 해서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문제를 발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지금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고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이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19절에 오늘 본문이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자가 정말 뜬금없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걸 상황적으로 잘 보면 여기 굉장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말하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겠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내 사업이 잘 풀리겠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내 자녀들이 좀 말 좀 잘 들어주겠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공부 좀 잘하게 되겠지.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현재의 문제가 이제 해결될 것이라는 이상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지금 현재의 문제는 예수님이 목마른 게 문제고, 현재의 문제는 여자가 지금 남편이 다섯이나 됐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뜬금없이, 정말 뜬금없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주는지 모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그죠?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이라면 맨 처음에 변화가 시작되는데, 어디에 변화가 시작되는가 하면 예배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배, 놀랍게도. 그죠?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깨달았고 회심이 일어났다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예요. 예배. 그렇죠? 이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여러분 정말 제대로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삶의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나머지들은 그냥 더하여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은 바로 그 관계의 변화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십 년씩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죠? 또 우리가 신앙 좋은 척하고, 여태까지 복음에 대해서도 잘하는 척, 말씀에 대해서도 잘하는 척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지 아닌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인지 아닌지 간단합니다.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없으시면 아닙니다. 죄송하게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그 복잡한 자기의 삶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도 물 달라 해놓고 지금 물 안 먹었습니다. 물 먹는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죠? 목마른 것도 지금 다 내려놓고, 제일 중요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예배가 변화되는 일이에요. 예배가. 여러분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마다 우리가 정말 예배 가기 싫어서 막 이렇게, 야, 오늘 가야 되나? 오늘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오늘은 좀 길래나? 짧을래나? 여러분, 예배에 대한 기대, 예배에 대한 감격, 예배에 대해서 회복되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 봐야 되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지난 5주 동안에 그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튤립 복음입니다. 복음. 나는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내 대신 속죄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내가 이제 구원받았구나 하는 이 복음. 그죠? 이 복음을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깨닫고 믿었다면 그게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 여러분 안에 예배에 대한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어떻게 변해야 돼? 예배가 바뀌어야 된다. 좋습니다. 그죠? 자, 예수님을 만나면 예배에 대한 게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죠? 예배에 대해서 바뀌어야 되는. 예배에 대해서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그럼 예배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 하면 제일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 장소입니다. 예배 장소. 어떤 분들은 밖에서 드리는 예배, 야외에서 드리면 그건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정해진 요 이렇게 장소에서. 그래서 이렇게 홀이나 또는 학교 강당에서 드려도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정해진 저런 거룩한 이런 성전 건물에서, 그죠? 성전 아니지만 사람 성전이라고 부르죠, 그죠? 성전 건물에서 앞에 이렇게 단상이 있고, 근데 이 무대가 있고, 십자가도 걸려져 있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아, 진짜 예배다운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자꾸 예배 장소를 바꿉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교회 갔는데, 한국에서요. 어느 교회 갔는데 너무 좋더래요. 너무. 난 그래서 말씀이 좋은 줄 알았어요. 뭐가 좋냐 그랬더니 의자가 좋더래요. 의자가 극장식 의자래요. 요즘 새로 지은 교회들은요. 의자를 이렇게 극장식 의자로 합니다. 그죠? 너무 좋더래요. 앉았는데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더래요. 그죠? 편안하면 잠밖에 더 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바꾸자 그러면 뭐 의자를 어떻게 바꾸냐, 장소를 어떻게 바꾸냐 그 얘기하는 거죠. 또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교회의 꿈이 건물을 짓는 걸로만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더 좋은 거. 그렇죠? 한 몇백억만 드려도 될 텐데 지금 이제 경쟁이 붙어서 한국은 몇천억이 들어야 교회를 짓습니다. 뭐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드려서 교회 건물을 짓는 거죠.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예배하는 건물과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요,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바꾸자 그러면 누구 예배와 함께 드리는 예배하는 사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뭐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하느냐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배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것이 예배의 조건이 되죠. 누가 오면 난 오늘 안 가. 누가 안 오면 나 오늘 가. 그죠? 우리가 보통 교회를 옮겨갈 때나 교회를 이렇게 이동할 때 대부분 나하고 친한 사람 있는 데로 가잖아요. 그죠? 말씀 좋아서 가는 경우도 그렇게 안 많습니다. 또 예배가 정말 뜨거워서 가는 경우도 그렇게 안 많습니다. 나하고 제일 친한 사람이 어디 다니는데 글로 가야지. 이게 우리 생각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것들은 장소고 사람인데, 그죠?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 여인,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여인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는가 하면 19절에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그죠? 이제 조상들이 계속 대대로 들여왔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섞여서 예배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 조상들과 그들과 함께 섞여 예배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같이 예배 안 합니다. 그렇죠? 따로 유대인들끼리 예배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림신산을 말합니다. 그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뭐에 대한 질문입니까? 장소에 대한 질문, 장소. 그렇죠? 우리는 예배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배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하면 제일 중요한 걸 빼먹고 자꾸 장소 얘기하고 함께 드리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예배는 뭐가 바뀌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드리면 안 되고 예루살렘에서 드리면 안 된다 그 얘기인가요? 그 얘기 아닙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는 장소와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배는 그 예배를 받는 대상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죠? 그 예배를 받는 대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달았다면, 우리 안에 회심이 일어났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배에 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에 대한 대상이 분명해져요. 대상이. 그렇죠? 대상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다 앉아있지만 여러분들 이 자리에 그냥 앉았다 그냥 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구약에서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생각은 지금 딴 데가 있어. 그렇죠? 생각은 지금 집에 놓고 온 오징어 구워놨던 거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배라는 것은 그저 대상이 있는 행위입니다. 가치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목사 머리 스타일이 왜 저럴까? 목사가 오늘 배가 왜 나왔나? 넥타이가 왜 저럴까? 이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뭐요? 뭐 생각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대상에 대해서 흐트러지면 바른 예배가 아닌 겁니다. 예배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배는 같이 드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배는 바로 예배 받으시는 대상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목사님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럼 여기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지? 그럼 우리가 여기 와서 뭐 부처님을 얘기하겠습니까? 뭐 알라를 예배하겠습니까? 그렇죠? 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하셨나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굉장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뒤에도 보시면 그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23절에 또 설명을 하십니다. 그렇죠? 예배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맞는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로. 그죠?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버지. 그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이게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튤립에 대해서 다섯 가지 공부를 했는데, 그것을 보시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자, 맨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였나요? 아니었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였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아담을 아들로 지으신 겁니다. 지으셔서 아버지 역할을 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끊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탕자의 비유가 나온 거예요. 집을 나간 아들인 겁니다. 버려진 아들이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올 수 없는 관계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부를 사람들을 선택하셨죠.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실제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속죄였습니다. 특별히 명확한 속죄. 자, 그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볼 때, 강성준 목사를 볼 때 저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쌓인 저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진리, 이 교리를 여러분들이 정말 깨닫게 되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면 아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가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가 변하는데 그 예배의 대상이 아버지인 예배가 됩니다.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말은 쉽게 설명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에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오늘 여기 떳떳하게 앉아 계시죠? 지난 한 주 동안 죄를 한 번도 안 졌으니까 오늘은 좀, 그래, 오늘은 예배 드릴만 하다. 그리고 오신 거죠? 그렇죠?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실패했는데도 여기 나오는 이유. 우리가 그렇게 경건하지 못했는데도 여기 나오는 이유. 우리의 삶이 그렇게 거룩하지 못했는데도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아버지를 예배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을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거 까먹으셔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다가 뭐 까먹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공로는 우리의 마음은 기도할 때 항상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할 때 항상 예수님의 공로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왜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많을까? 예수님이 빠지면 예배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안에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큰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예배가 변하는데 예배의 대상만 아버지로 바뀌느냐?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또 바뀌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바뀌어야 될 게 뭘까요? 또 바뀌어야 될 거 얘기하면 우리 또 할 얘기 많죠, 그죠? 뭐 바꿔야 될까요? 찬송가 좀 바꿉시다. 이거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요, 제가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뭐 오래된 교회든 짧은 교회든 한 번도 이 논쟁을 안 한 적이 없어요. 그죠? 찬송가 부르는 교회는 왜 경배와 찬양 안 하냐 그러고, 경배와 찬양 안 하는 교회는 왜 찬송가 안 부르냐 그러고, 그죠? 두 개 다 하는 교회는 왜 두 개 다 하냐 그러죠. 자, 우리가 바꾸길 원하는 것은, 예배에서 바꾸길 원하는 건 대부분 예배 순서입니다. 왜 목사님 광고를 맨 앞에 해가지고 나갈 때 다 잊어버리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끝에 하니까 목사님 다 은혜 받고 좋은데 왜 광고 얘기해가지고 분위기 다 깨버립니까? 중간에 할 수도 없고. 목사님 설교를 조금만 짧게 하면 좋겠습니다. 설교 시간이 왜 이렇게 점점 깁니까? 어떤 사람은 또 왜 짧습니까? 준비 안 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바뀌기를 원하는 거 대부분 예배 순서에 관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재밌는 제가 이 항의라 그러나요? 재밌는 저기 그 제안도 받았는데요. 제발 주보에 성경 말씀 좀 짧게 내달래. 이 초창기에 있었던 제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본문을 좀 길게 잡습니다. 그죠? 근데 보통 다른 목사님들은 1, 2, 3절이면 끝나는데 왜 목사님은 맨날 성경 구절이 10절씩 되니? 이 우리가 이제 바꾸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정말 예배 바뀌어야 될 건 뭘까요? 이는 순서가 아닙니다. 뭐 순서도 뭐 더 우리가 드리기에 합당하도록 바뀌면 좋겠죠, 그죠? 근데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순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렇죠?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아, 영과 진리가 도대체 뭡니까? 영은 성령인 것 같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뭐 여러 가지 여러분 해석하려고 우리가 많이 쓰죠. 한마디로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 바뀌라는 말입니다. 예배자의 마음. 성령을 의지하시고, 그렇죠? 교만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인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순서를 바꾸느라고 정신이 없지만,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순서 100번, 1000번 바꿔도 예배는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순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순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핵심은 여러분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 제 마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그렇죠? 딴 생각으로 가득해서 예배가 아니죠. 그렇죠? 딴 걱정으로 가득해서 예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섯 가지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죠? 여러 사람 위해서 그냥 누구나 원하는 사람 와라 이런 게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속죄, 제한적 속죄라는 말은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이름을 아는 그 양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은혜를 우리가 거부할 수 없도록 부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도록 성도를 견인해 가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걸 깨달은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할까요? 그렇죠? 이걸 깨달은 사람이 아 그런가 보다 응 하고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아무런 자격 없었던 사람이 이제 정말 자격을 갖추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면 그 마음은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신령과 진정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정말 자격이 있고 그래도 내가 드릴만하고 내가 그래도 등록하고 내가 다녔으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배드리는 거지 내가 나와줬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진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에 대한 감격이 가득해서 감사로 감격스럽게 예배하는 마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예수님이 아니고는 내가 이 자리에 오늘 앉아있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찬송가를 부르던 경배와 찬양을 부르던 그 가사에 따라서 그 마음이 감격하고 눈물이 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한다면 설교 시간이 30분이든 20분이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 우리 안에 감사로 감격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배가 그렇게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복음을 들으셨으니까 여러분 이제 그 복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된 죄인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아 죽이시고 그 보혈로 그 갚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다는 것, 딸 삼으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증거는 이제 예배에서 나타납니다. 이 감격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예배가 바뀝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건성건성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 복음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배가 오늘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